차가운 내 맘 사겨 주려 계절이 다가도라 나는 애만 때문에 꽃잎은 날리던 내 봄에봐 아직 남은 님의 향기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애만 이제 님 오시네